사랑의 기타, 눈물의 기타, My Johnny. 다시 한번 들려줘요, Johnny. 멀리 헤어져 살지라도 잊을 수 없는 Johnny 기타 다시 한번 듣고 싶소 어느 때나 잊지 못할 내 사랑 가슴 속에 사무치는 잔이 Johnny Guitar.